최근 조선의 라선시 선봉지구 웅상동에서 원시 고대 시기의 유적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습니다.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라선시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꾼들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선봉지구에 대한 유적 발굴과 연구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. 이 과정에 원시시대의 바위 그늘 유적과 고대 시기의 고인돌 무덤 2기, 살인집터 1개를 발굴하고 천여 점의 유물들을 찾아냈습니다.